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싶어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몇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우리잖아요. 꿋꿋하게 잘 버텨내 나가는 모습에 스스로 대견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쩐지 좀 힘드셨다면 내일은 또 괜찮을 겁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게 인생이니까요. 주말 저녁입니다. 다들 오셨나요? 지금부터는 만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여기는 영슬트고요. 저는 만디입니다. 혼자인 것만 같은 날들이 참 많기도 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기도 하고 이 어둠 속이 익숙해질 때쯤 알게 됐어. 나처럼 빛을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늘 함께였다는 걸 안아주고 싶어. 어둠에 지친 모든 걸 내가 수 있었던 많은 것들 가려진 그곳 그 안에 나만을 기다려준 많은 목소리들 너의 모든 게 빛나고 있어. 한 번 더 내게 말해주면 정말 다시 그렇게 돼. 다시 한번 날 들려주기 위해 Breathe again. Oh no. Oh, 널 알아주고 싶어. 누구나 가진 내일을 이렇게 가끔은 멈춰가도 돼. 쉬어도 돼. 마음에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였습니다.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겠죠. 어떤 날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평화롭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한 일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조화로운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오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스스로를 믿어보자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주변 분들한테, 주변 친구들이랑 친한 멤버들이나 매니저, 뭐 친한 매니저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고, 나 지금 이런데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약간 털어놓고 좀 조언도 얻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차피 지나가면은 다 괜찮아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나가면 또 한 단계 제가 또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재미있는 예능을 보거나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좀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꼼지락꼼지락 같은 이런 브레이킹이나 손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 완디가 긍정의 힘, 밝은 기운 잔뜩 나눠드릴게요. 얍! 완디에게 하고 싶은 말, 신청곡들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2부에서는 레벨러, 루키, 개그우먼 박수영씨, 그리고 인권 아나운서와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후! Lay no,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Lay no, something.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앤페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파!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치킨. 월 화 수 모 금 토 일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치킨.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그거 알아? 서울사랑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응,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머니 해도 머니트리. 아이 공부는 저 이승기와 함께. I can do! I can do! 메타버스 교실에서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 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지금 아이캔두를 검색해보세요. 아이 공부, I can do. 빨간 펜.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스 가족분들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4573님, 완디 진짜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완소가 무슨 뜻인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완디가 완소라고 하니까 완소구나 하고 듣는데 뜻도 모르고 저를 완소라 하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완전 소중한 존재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그 뜻도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뜻은 완디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완전 소중한 존재들 맞죠. 우리 완소들은 저한테 완전 소중한 존재니까 그것도 맞고 완디의 소중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네요. 완전 소중한 존재. 다 좋네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뜻을 보내주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다 좋은 뜻이라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완소가. 네. 2346님, 오늘 집안 가구 위치를 바꾸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침대들을 창문 쪽으로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퀸사이즈 침대를 혼자 옮기느라 끙끙거렸더니 온몸이 욱신욱신하네요. 그래도 가구 위치를 바꾸니까 꼭 새 집에 이사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새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집안의 그 가구 위치를 바꾸면 정말 새 집에 온 것처럼 정말 새로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풍수지리. 이야,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 딱 집안에 들어섰는데 신발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으면 복이 나간대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닌가? 신발이 많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좀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발장 앞에.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이 많으면,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그게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방송에서? 다 얘기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리고 거울이 있으면은 그 안 된다고 하던데 그 방 안에 거울이 있으면 또 안 된다고 해요. 그 내가 마주치는 얼굴이 보일 때 거울이 있으면 안 되고 베개가 또 짝수로 있으면 안 된대요. 베개가 홀수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너튜브랑 이제 인터넷을 SNS라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걸 또 봤어요. 풍수지리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사보세요. 꽃그림 뭐 이런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가구 위치 한 번씩 리프레시 될 겸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몸살 안 걸릴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573님, 완디 저 요즘 왜 그런지 밀키트만 보면 사고 싶어져요. 오늘도 순댓국 질렀습니다. 휴. 자취생 10년차가 다 돼가서 그런지 밀키트는 못 참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요새 밀키트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음식점에 시켜 먹은 것처럼 너무 잘 나오고 맛도 맛있고 정말 식당 그대로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저도 요새 혼자서 살고 있어가지고 많이 시켜서 그냥 끓여 먹기만 하거든요. 조리만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 초대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만들었어 이러면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잘 나옵니다. 밀키트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더구나 자취생 10년 차시면 괜찮습니다. 밀키트 너무 저렴하고 맛있고 많은 게 많아서 좋습니다. 네, 김정숙님, 모처럼 남편과 손잡고 공원 산책을 했어요. 맨날 야근에 늦게 오니 대화할 틈도 없고 오붓하게 한 바퀴 돌자며 손을 살짝 잡았는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대요. 어우, 정말 진짜 이럴 거야? 남들 지나갔는데 꽉 껴안아 버릴까 보다. 어머, 어머니 강력 있으시다. 어머, 그럴 때는 꽉 한번 껴안아 주세요. 약간 남편분께서 부끄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손 잡는 것도 아이 남들 보는데 무슨 부끄럽게 남사시 이렇게 무슨 손잡어 막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아유 부끄러워도 뭐 저기도 다 손잡고 저기 다 하는데 무슨 팔짱도 끼고 하는데 손 딱 잡고 확 그럼 껴안아버려? 이러고 그냥 손이라도 잡어 이러고 딱 잡고 얼마나 박력 있고 멋있어요. 그 모습에 또 남편분께서도 한 번 또 심쿵하십니다. 너무 부럽네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featuring Hoodie and Loco의 All I Wanna Do 그리고 E.I. featuring 유미래의 빨간 립스틱. 뭐가 중요하지 baby 바로 말해줄게 나 지금 5천만원짜리 시계 찾지만 아름거를 훨씬 낫겠지 babe 네가 원한다면은 잘게 허세 따위는 안 통하니까 너 정말 신기한 여자 나를 노력하게 만드니까 baby oh yeah 우리 둘의 밤을 상상했어 go on a night 한 몸에 tattoo 보여줘 if it's alright 나 말해줘 네 마음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은 미술 오늘 일상처럼 네 마음 낼 수 있도록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 어떻게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 쉽게 빠질까봐 위험해 보여 조심하려 할 때 움직여지지 않아 널 보는 내 시선이 내 몸을 감아 하나로 할게 너무나 이제부터 아무도 풀지 못해 뻔하지 않게 우연같이 만나 baby 마음은 준비돼 있어 I need a cha-cha boy 말할게 내 마음 바로 지금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 네가 원한 대로 날 대답은 me too 이제부터 널 부르게 해줘 마구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뒤에 너와 함께가 생략돼 있지 요즘 인기 많은 교포바들과는 달라 김치향 기가 빛 덕분에 난 뭐라 호랑해 색달린 옷은 방에 쌓여가고 빗소 밤에 입어 편하게 이젠 너는 나 나는 너로 구분 짓고 All I wanna do 라고 말해 편하게 너의 옆자리를 상상할 거고 그곳에는 내가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대장담한 건데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야 가만히 저 네 마음 바르지고 네 마음 바르지고 다시 half a double bang. Spin me round and round, moving up and down.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do it right now. 이 분위기 그대로 turn the music up. Cause the party ain't a party till we all turn up.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우리 밤. So take my hand. 박재범 featuring 후디 앤 로코의 All I Wanna Do 그리고 E.I. featuring 윤미래의 빨간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최유리님, 완디 오늘 저 한 끼도 못 먹고 이제 막 집에 와서 누웠어요.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이랬거든요. 집에 오니까 밥 먹을 힘도 없네요. 그래도 누워서 완디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유리씨 저희 다 일하는 이유가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거르고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서 힘이 나신다고 하는데 그 힘과 이 밥을 먹어서 나는 힘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거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뭐라도 드셨으면 합니다. 또 나중에 생활정보라고 하고 또 음식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더 늦어가지고 또 드시면 안 돼요. 그때 또 배고파진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초반이니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밥 거르지 말고 일도 밥 드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285님, 전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가 힘들더라고요. 어쩌다 유전자 검사 신청했는데 타액을 채취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나의 건강 상태, 체질, 운동법 등 60가지를 알려준대요. 미리 잘 동봉한 타액 들고 우체국 다녀왔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맞아요. 요새 이것도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SNS 하면 광고로 이게 또 뜨더라고요. 타액을 채취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진짜 며칠 만에 이게 바로 온대요. 유전자 검사로 해서. 그래서 나한테 나의 체질도 알려주고 내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냐 아니냐. 그리고 나의 체질은 어떤 운동법이 맞냐. 뭐 러닝이 맞냐, PT가 맞냐, 필라테스가 맞냐, 수영이 맞냐 뭐 이런 걸 다 알려준대요. 저도 이걸 SNS에서 보고 혹했어요. 아 나도 한번 보내봐? 했는데 또 ISFP라 또 귀차니즘이 또 게으름이 또 장난이 아니어서 보내질 않으셨습니다. 우리 0285님 이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괜찮은지 또 후기를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꼭 후기 꼭 알려주셔야 돼요. 0285님 제 번호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2부 레벨업 루키 루키 개공은 박수영씨 그리고 이인권 아나운서 돌아올게요. 다비치의 나의 첫사랑.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순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만의 무기, 나만의 특화된 장기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전 축구 중계를 처음 했는데요. 저만의 무기는 이거였죠. 흥분하지 말고 한음으로 외쳐라. 하나, 둘, 셋. 골! 저의 무기는 누가 뭐래도 애교. 지난주 1타 강사였던 제 노하우를 잘 따라와준 인건 오빠, 원희 언니. 호흡을 두상까지 올려 내뱉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기 자기. 나만의 무기를 장착한 직장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레벨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레벨업 럭키 럭키 와우. 웬일 영수의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썬데이 마무리를 위해 오늘도 찾아온 개공원 박수영씨 그리고 SBS 이인권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이인권입니다. 이인권 아나운서는 매일 딱 이거 딱 인사시켜줄 때 저를 딱 지그시 쳐다봐요. 먼저 하게. 레이디 퍼스트로. 매너 매너. 매너남이야. 아니, 내 목소리 겹친 못 나가니까. 아, 그런 거야. 잘 입고 잘 챙겨야죠. 오해가 있었네요. 매너가 아니라 그냥. 네, 그렇죠. 네. 목소리 때문에. 잘 넘어가. 앞에서 말한 거 말고 정말 진짜 두 분이 생각한 나만의 무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무기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든 하든 간에 이제 다 리액션이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소개팅 아니면 뭐 상사분 뭐 이런 거 다 만났을 때 만능이죠. 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정말. 그러니까 안 웃긴 것도 옆에서 빡 웃어주면은 재밌게 들리고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반응. 맞아요. 와 정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의 그 뭔데 무기는 네. 이 긍정적인 거, 이 귀엽고 밝은 이게 긍정의 정말 에너지. 무게.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웃음 짓게 하는 미소가 지어지는 반사. 어? 본인도 그렇잖아. 리액션이 과한 방송이 웃는 게 한 20분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 네. 웬디의 네. 본인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성 빼고 인성 빼고 아닙니다, 칭찬 아닙니다. 재력 빼고 칭찬 인성 재력 빼고 저는 목소리. 맞아. 제가 노래 목소리. 네, 그리고 노래할 때도 좀 다양한 목소리 톤을 낼 수 있더라고요. 와. 저도 최고의 장기죠. 네, 저도 몰랐는데 장르에 따라서 목소리 톤을 제가 바꿔가면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약간 들으시는 분들 어 이거 웬디였어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확확 바꿔가면서 부르는 게 제 장 약간 무기이지 않을까. 아니 저도 안 그래도 원래 그 장점을 웬디 장점 얘기하길래. 전 흡수력이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흡수력? 우리 완디가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랑 또 누구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그 케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의 시너지. 시너지. 그거. 그렇지. 그게 있어서 되게 흡수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발라드면 발라드 뭐 아니면 좀 빠른 장르 이런 거에 대한 흡수력이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진짜 맞는 포인트 같아요. 진짜. 네. 우리 인권 씨 장점 찾아봅시다. 아니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모두 먼저 찾아줘야 돼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항상 스스로 제일 먼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항상 어딜 가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려고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예요. 왜냐면 저 앉아 계신 저분 있죠. 아~ 제가 처음 라디오 게스트 때 같이 했던 작가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장했음을 보여줘야 돼. 아, 오늘 보여줘야 된다니까. 근데 왜 작가님의 얼굴이 빨개지시? 아, 저분 항상 빨개져요. 저 빨개져야 방송이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얼굴이 하얗다. 오늘 방송이 더럽게 재미없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진짜, 거네요. 진짜? 지금 괜찮은 거예요. 얼굴이 빨개면 괜찮은 거야. 너무 빨개졌는데? 들을 만한 거예요. 네. 아, 저도 아침 라디오에서 펀펀에서 같이 했던 작가님. 펀펀 같이 했던 거예요. 작가님이신데 진짜 빨개졌어. 오늘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 돼. 아침과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난 여기서 이 정도 보여준다. 그치 보여줘야 돼. 오늘은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적응도 진짜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하려고 노력 중인 게 이게 할 수 있는 아니요. 적응이 있고 되게 버거운 적응이 있죠. 혹시 여긴 버거운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둘 중 한 분은 버거워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누군지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 진짜 만능이신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요? 네. 진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진짜 약간 좀 영어로 얘기하면 MSG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첨가를 해도 다 어울린다는 얘기야. 저 MSG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기 그거 저기 합성첨가물 조미료. 네. 예.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아. 어디에 넣어도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혼 같은 그렇죠. 그런 우리 엄마 미혼 넣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러셨구나. 방송계의 미혼이 됐구나. 그렇죠. 그 엄마 말씀 잘 들으셔야죠. 아. 약간 데코레이션 네. 같이 그쵸, 음식에도 데코레이션 장장 있으면은 완벽하게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와. 꼭 필요한 감사합니다. 존재인 거죠. 데코. 그 회에 나오면 그 깔려 있는 거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무채 같은 거. 무채 같은 거. 그런 사람이 너무 밋밋하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없으면 데코레이션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천사채 같은 천사채. 나 천사채 제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이걸 굳이 우리 선배 또 찝는다. 나 천사채 좋아해. 천사채 좋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천사채? 네, 네, 알아요. 먹어도 됩니다. 네. 류혜건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 브루스가 정실주 놓으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거 확인했어요. 오늘은 정실주 꼭 잡아주세요. 대신 소영님은 마음껏 질러주세요. 그게 매력이니까. 화곤 오빠. 고니고니 오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셋이 똘똘 뭉쳐 직장인, 알바생,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불 밖이 너무 위험해요. 아프다고 꾀병이라도 부를까요? 월급 날을 생각해서 나가야 하나요? 어떤 고민이든 여기로 보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서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사연들 만나 볼게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다 아름답네요. 가지 마요. 난 그대 없으면 말 그대로 거지란 말이에요. 사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티프는 듣고 왔습니다. 영씨도 오늘은요. 레벨 업! 럭키 럭키 와우!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강운정님. 월급쟁이 후에 삼각지대 아시나요?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 샀더라면,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후에 삼각지대가 돌고 돈답니다. 근데 세 분은 이 일하면서 후회했던 적 있으신가요? 전 요즘 그때 그 집이요. 집 안 산 걸 후회하신다고? 저도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은 그때 비트코인 살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요즘에 이거를 왜 샀지? 산 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 얼마 며칠 전 샀는데 이분이 이제 좀 떨어졌길래 샀더니 더 자꾸 떨어지고 계셔가지고 이 삼각지대가 이제 많이 열려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가 있어요. 뭐였는데요? 제가 16년에 입사를 해서 17년에 되게 그 야외 교양방송 촬영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때가 어떤 광풍이 벌어졌냐면은 그때도 비트코인 광풍이었어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는지 아세요?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대 이게 왜 200만 원까지 가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다녔는데 둘째 동생이 그때 저한테 형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좀만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냐, 이걸 왜 사냐. 맞아요. 근데 그때 동생이 그걸 샀더라면 어머 안 샀어요 동생? 내가 못생기 바지 끄댕이를 끄덕 잡았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동생이 뭐라 했겠네요. 지금 아직까지 저한테 요즘 형이라고는 안 붙죠. 자기가 300만 원 되면 형 소리 다시 붙이겠대요. 300만 원 되면 전 큰일 났는데.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넣지는 않으세요. 정말 소량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00만 원 될 일은 없다. 그렇죠. 전혀 없죠. 떨어질 전혀, 일 없다. 전혀, 저는 그만큼도 안 하세요. 안 됩니다. 전혀 없다.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넣어가지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고용보지 안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조금은 그래도 살짝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랑 친구 사람 지내 하죠. 지금 아까 곤 오빠가 정신줄 놓지 말라 그랬는데. 맞다. 잡으세요. 웬디는 후회했던 적? 저는 있어요. 뭐요? 최근에 어떤 거? 최근에 이제 안무를 이제 다른 이게 저희가 GOT라는 그룹이 나와서 다 같이 맞아. 모여서 춤 연습도 하고 하는데 맞아 봤어. 춤 수업을 좀 많이 들어놓을 걸. 네. 아니 웬디도 춤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던데. 춤 수업을 정말 많이 들어놓을 걸.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춤 수업을 들어놓을 거란 생각을 해서 2022년도에는 춤 수업을 제가 벌써 제 쌤한테도 얘기를 나왔거든요. 쌤 저 기본기 수업과 춤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을 겁니다. 그 지금이라도 탁 하는 게. 야, 네. 너무 바쁘겠다. 새해에는 그 운전면허증도 따야 되고요. 맞네. 캠핑도 가야 되고 네. 춤 수업도 들어야 되고 네. 혹시 시작한 게 아직은? 네? 아, 네. 예.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할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1월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그럼요. 웃다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5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네. 네.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갈까요? 네. 자,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네. 9163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예상 못한 질문을 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너무 난감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왜 어른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해요? 왜 저희한텐 일찍 자라면서 아빠는 밤새 게임해요? 이런 거. 유치원 또 선생님. 아, 그때 이럴 때는 약간 네? 조금 끝말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아빠는 밤새 게임해요? 이렇게 할 때는 네? 아빠는 왜 밤새 게임을 할까? 역질문하는 거예요. 되물어보는 거죠? 되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이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빠는 뭐뭐해서 게임하지 않을까요? 그때 동안 애드립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동안 시간을 벌어라. 시간을 벌어. 왜냐면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입을 킥할 수 있으니까 되려 끝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왜 시원하다고 해요? 왜 시원하다고 하실까?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가 생각하는 동안 나도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시원하지? 근데 이게 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자칫하면은 그 이제 학부모가 보는데 되게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을 해요. 아빠는 왜 밤새 게임해요? 왜 게임을 할까? 이러면 되게 냉소적으로 애한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할까? 그쵸. 그런 식으로. 왜 밤새 게임을 하실까? 왜일까?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써가면서 완디 지금 너무 귀엽다.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한다. 아이돌이 주먹을 꽉 쥐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완디가 정말 귀엽게 봐봐 흡수한다 했잖아. 요즘 나의 애교를 흡수했어. 손을 이렇게 머리에 한 그 있잖아 손가락 그 두 번째 손가락을 그치. 머리에 이 관자놀이에다가 관자놀이에 찍고 이제 팔꿈치를 갖다 가졌어요 반대 손으로. 그리고 또 뭘 흡수했는지 알아요? 어떤 거죠? 빨간색 얼굴 빨간 거 봐요. 똑같다니까. 얼굴 빨간 것까지 흡수했어. 빨간색. 세상에. 아이고. 역시 레드벨벳이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 더워라. 어, 근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뭐죠? 강훈정님,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9163님,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이거 빠지면 서운해. 그럼요. 맞아. 빨리빨리 넘어가느라. 그러니까요. 너무 신났어. 깜빡하고. 네. 문자를 하나 더 소개를 할까요? 네. 누나가 이번에 네. 문자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네. 아, 많이 쌓였습니까? 자, 김하나님 호칭 문제요.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들어왔는데 제가 선배니까 저보고 알아서 정하래요. 반말을 해도 되고 높여도 된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반말하면 제가 못돼 보일 것 같고 같이 높이면 팍팍 일 못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희 회사의 매니저님들도 다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그쵸. 나이 차이도 다양하게 계신데 다 모모씨 이렇게 붙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나이 많은 후배예요. 그러면은 네. 승환씨 이렇게 하더라고요. 호칭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사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제 밑으로 남자 후배가 들어온 적이 없어갖고. 근데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 높이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높이면서 정말. 몇 년을 좀 지내본 다음에 네. 편해지면은 맞아요. 사적으로까지 편해지면은 이제 맞아. 그때 말을 조금 편하게 네. 하는 게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친분으로도 문제가 네.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도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인권님? 님은 쪽 그랬나요? 씨. 아, 씨. 인권씨. 인권씨. 동호회 아니에요. 형이니까. 아, 그러시죠. 그 또 씨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잖아요. 인권씨. 어린 선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권씨. 어? 업무는 다 해결되셨나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인권님? 이것도 정말 톤이 중요한 것 같네요. 아, 인권 씨. 그쵸. 아, 이거였나요? 난 톤이 되게 네. 중요하다. 아, 맞네요. 네. 그쵸. 네. 인권 씨, 이렇게. 딱 이 정도. 씨. 좋다.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담백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권 씨. 네. 한 톤이네. 네. 인권 씨, 이렇게. 인권 씨. 나는 왜 이렇게. 양쪽에서 인권 씨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동료 저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씨를 호칭을 이렇게 해서 존재, 이렇게 높여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하나님,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바바.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가격이 펑펑 내리는 설날 홈플러스 대설주의보가 화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네, 여기는 인기 먹거리를 싹쓸이한 먹방 현장인데요. 간편식 면, 냉동식품, 스낵, 시리얼, 두유, 치즈. 이게 다 원플러스 원? 우와우! 지금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상품 행사별 기간 상의. 아,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 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 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 골뱅이.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 치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담 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 치킨. 담담담담 다음에도 자담 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 치킨.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알라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엔 테라픽.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엔 테라픽. 엄마, 오늘 저녁에도 담국이에요? 정성을 꼭 맛을 꼭 담아 담아 담아 담국. 맛있는 건 다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담국. 담국이면 어디서든 맛집 오픈.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밀키트 땅스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스 우리 모두 땅스 매콤매콤만큼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신용등급도 점수로 확인하는데 내 보험 상태도 점수로 확인해야죠 메리츠에 맡겨주세요 내 모든 보험을 분석해 쉽게 점수로 진단하는 메리츠 내 보험 진단 서비스 앱 설치 없이 메리츠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점수 확인 끝 지금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보험 진단 계약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보험 점수 알려주는 메리츠 화제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Youngster이 들어볼래 이거 찾아 찾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트리트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개그우먼 박소영 씨 그리고 SBS 이인권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죠. 레벨업 럭키 럭키 와우 문자도 와 있습니다. 5487님이요. 세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성우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더빙 같은 것도요. 할아버지 뭐 아기 같은 자신만의 특화된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근데 저희 셋 다 진짜 네.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목소리가 조금 변경이 좀 잘 돼가지고 맞아요. 우리 완디도 네. 뭔가 아이 목소리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저 남자아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맞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 남자아이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아닌가? 아니야, 5밖에 맞아. 안 했는데 아직 뭐야. 아니, 저, 아니 대사를 뭐라 할까요? 예를 들면은 그거 저 기철이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아,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고. 저 할머니 목소리 아니었나요 지금? 이거 아니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눈 감고 들어보면 진짜 그 되게 말 안 들을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그쵸, 있어요. 그쵸. 개구장의 남자 목소리가 있어요. 약간 저 소리 지르면 잘할 것 같아요. 싫어 싫어 막 이런 거. 너 진짜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거. 괜찮죠? 약간 화내는 하는 스타일이네. 어 잠깐만 이거 그 저기 보라땡 아, 그런 목소리 맞아. 진구 목소리 같은 거 진구야 오오 맞네. 오, 약간 이런 비슷하다. 캐릭터 있는 그런 그 뭐지 애니메이션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오 어, 괜찮았어. 오! 아저씨 이거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어, 이건 그냥 애교하는 거구나. 어. 아니 근데 근데 너무 잘 인간 아나운서 힘 빼요. 제가 식초를 못 먹어요. 아 그래? 상큼한 걸 못 먹어. 어. 아 레몬 No thank you. 아니 또 인간 아나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네네.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 있어요. 오! 백발에 이제 되게 서양 남자인데 이즈리얼이라는 친구거든요. 내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군. 이게 하면은 약간 그 말 안 듣는 20대 젊은 남자. 빨리 넘어갔네요. 부끄러웠나 봐. 왜냐면 아무도 여기 게임 안 하는 것 같아갖고 나만 게임 하나 봐. 아니요. 아니요. 뭔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 아, 그래. 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아, 왜 재밌잖아. 네. 그럼 이런 저희의 목소리 실력 이런 걸 연기를 살려서 네. 지금부터 긴 사연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직장인 안성원 씨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팀장님과 나는 꽤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잘 통했다. 식성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한다. 신입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다. 아 저기 말이야 오늘 점심은 뭐 먹나? 네 팀장님 오늘 구내식당 메뉴를 보니까 아 끝내주더라고요. 구내식당 문 열자마자 저랑 같이 달려가시죠. 팀장님 아유 제가 신입이라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요즘 같은 날씨엔 말하죠. 마라탕 얼큰하게 땀 쫙 빼고 오후 근무도 시작해야죠. 아이 말아먹어요 말아. 아이, 무슨 말이야 신입 우리 팀장님 마라탕 안 드셔? 완전 한식파야 한식 그죠 팀장님? 아 아니야 요즘 마라탕 많이 먹긴 하던데 뭐 한번 먹어볼까? 아유 팀장님 좋죠 좋죠. 아니 제가 마라탕 맛집 아는데 차 타고 좀 나가야 하거든요. 바람도 좀 세고 괜찮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날도 추운데 가까운 데서 먹어야지. 차까지 타고 가는 게 말이 돼? 그쵸 팀장님? 아 아니야 맨날 집에서 지금 회사하다니까 아우 심심하기도 한데 오랜만에 뭐 차 좀 타볼까? 운전은 내가 하지 뭐. 아 역시 아유. 팀장님 아 대단하시다니까. 아니 근데 그 집 마라탕이 딴 데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아 그래도 괜찮으시죠? 제가 소개했으니까 저 얻어먹어도 되죠? 어이 무슨 말이야 잠깐 구내식당이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두 배가 넘는다고? 팀장님 그런데 돈 쓰는 거 안 좋아요? 그쵸 팀장님? 아 아니야 이번 달 용돈도 남았고 비상금도 안 들켰어. 아 그러니까 가보자고. 원래는 나랑 구내식당에서 먹고 자판기 커피 한잔한 뒤에 게임 한판 딱 즐기던 팀장님인데 변해도 너무 변했다. 팀장님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저 서운합니다. 내가? 어 나보다 자네가 좀 변해야지. 너무 꼬여있어. 아우 새로운 것도 좀 찾아내고 그렇게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옛날엔 고여있어서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좋아했잖아요. 팀장님! 아 오늘은 밀푀유 나베 먹으러 가요. 아니 차 타고 1시간쯤 걸리는데 완전 맛집이라니까요. 이야 밀푀유 나베 자자 다같이 가자고 출발! 어떻게 사랑이 변하는 거지? 팀장님을 보면 요즘 나 너무 서운하다. 팀장님 사랑을 돌아오는 거야. 야. 보면은 완디가 네. 이런 꽁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팀장님 할 때 제일 편하게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 되게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부장이란 캐릭터 굉장히 즐겨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재밌어요. 아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진 않고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것도 흡수했어. 아니요. 팀장님 흡수. 저희 회사 이런 팀장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유일한 팀장님 이런 팀장님 부장이 없어요. 아, 안 계신데 뭐 어디서 나온 목소리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저 안에 있나 봐요. 흥분하게 아, 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점점 더 걸걸해지는 것 같아서 사랑입니다. 네. 여기서 사연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 때문에 가까워졌다가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좀 하잖아요. 그쵸. 혹시 요즘 같이 방송을 하거나 하면서 가까워진 그런 뭐 인맥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저 요즘에는 우리 이제 그래도 아직도 저기 그거 저기 우리 영수 우리 새 멤버. 약간 불편해 보이나요? 왜 이렇게 영어보다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셋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기가. 아, 그 대단 단단한 단어 아니 단단한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라고 했죠? 아,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적절한. 아니 그래도 적절한. 아, 그래도 우리 셋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죠. 아, 그렇죠. 네. 오래 걸리셨네요. 네, 조금 걸렸네요. 저희 관계처럼.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 관계가 굉장히 네. 그 끈끈하면서도 네. 약간 끝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런 관계면서도 회식 한번 해야 돼서. 그러니까 맞아요. 밥을 같이 안 먹어. 밥을 한 번도 같이 안 먹어 봐서 딱 방송 그때 행복해하다가 정말 맞아.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다르잖아. 어, 맞아. 갈게. 네. 맞아. 아,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이제 갈게. 맞아, 맞아. 인권증 잘 가요. 약간 이렇게. 이것도 딱 11층까지만 그러고 1층 내려가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층에서 내가 못 봐가지고. 아, 1층에서 1층만 내려가면 딱 그 찍고 내려가면요 바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드신가요? 아, 예, 예. 이렇게 하시는구나. 확실히 막 이런저런 일 해보면은 라디오에서가 제일 좀 편하게 친해지는 게 어쨌든 아, 본인 얘기들 하면서 그렇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라디오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방송보다도. 그래서 라디오 매력이 그거 같아요. 맞아. 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 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쵸? 맞아요. 이렇게 두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 오! 누나 목 꺾이겠어요. 저도 저도 약간 조금 돌아오는데 한 3초 걸렸어요. 마이크에서 너무 멀었어요. 안 돼. 아, 그렇죠. 지금 아, 너무 갔다.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렇게 츤데레라니까. 아. 잘 챙겨. 네, 맞아. 좋습니다. 네. 어, 근데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하면 질투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 뭐 저 빼고 두 분이 친한 것 같으면 질문하는 거죠? 지금 나도 우리 이렇게 첫 마디 얘기하는 데가 좀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셋 번 이렇게. 아, 빠미 씨 빼고. 네. 근데 확실히 이러면 서운하긴 해요.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맞아요. 분명히 나랑 친했던 맞아요. 형이야. 근데 맞아. 갑자기 그 형이 다른 그 제 3자인 형이랑 또 막 둘이서만 커피 먹으러 가고 막 둘이서만 막 놀러 가고 그래. 맞아요. 그럼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맞아요. 그치, 서운하지. 전 이랬던 적 있어요. 저 데뷔 초에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네. 하면은 저는 한 4년 동안 숙소도 안 나갔거든요. 집 회사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른 그룹 친구들이랑도 이제 친해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만나고 하면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 난 집에 있는데. 난 집에 있는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지만 네. 나는 친구라고 하고서는 이제 멤버들이 다고 약간 그렇게만 선택을 나의 선택이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나갔다 올게 하고서 나갔는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뭔지 맞아, 알죠? 맞아 맞아 괜히. 근데 내가 선택한 건데도 그냥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하고 나 진짜 쪼잔하다. 그치. 내가 집에 있었는데. 내가 집에 있고 내가 선택했는데 나 진짜 쪼잔하고 나 되게 속 좁구나. 그치. 나중에 느꼈어요. 아, 나도 그래. 이게 뭔가 모임한다 그러면은 아, 나 귀찮아서 오늘 안 나갈래 하고 있는데 SNS에 그 사람들 사진 누르고 올라오면은 괜히 서운해. 아 뭔지 알아요. 내가 귀찮았는데. 네 맞아 맞아. 나 안 갔는데 이렇게 재밌게 놀고 사진까지 올려? 맞아, 맞아. 이렇게 됐네. 근데 그게 서운함을 느껴야 정상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서운함을 느껴야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고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지 아예 안 친한 사람이 누구랑 놀든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건 되게 당연한 감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제가 너무 속 좁아가지고 그때 약간 미안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화를 내거나 그런 아 그러진 않았는데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혼자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 드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 왜 이렇게 속 좁지?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본연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간 본연의 모습. 아, 그렇죠? 본연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야 똑똑해. 아니, 듣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죠. 다 이해했어요. 단어는 맞지. 그러니까 역시. 저도 방에서 기환이 형이랑 조정식 아나운서 최기 아나운서 네, 친해요. 맞아요. 둘만 커피 먹으러 나가? 그럼 나 엄청 화가 나지. 약간 섭섭하지. 섭섭하지. 나 빼놓고 맞아. 동생 빼놓고 형들 섭섭하지. 늙은 형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아무튼요. 네. 반대로 또 나랑 식성이나 성격 같은 게 맞지 않은 사람인데 같이 일을 해야 한다면 노력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혼자 다니나요? 저 예전에는 노력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뭐 어차피 식성이 안 맞으면 같이 밖에는 안 하고 그냥 일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많은 기대를 이렇게 막 의지를 맞아. 안 하려고 노력 맞아요. 중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굳이 챙겨야 될 사람도 많은데 굳이 누군가 더 친해지는 건 네. 지금 저는 크게 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체력으로서. 그리고 챙기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맞아서. 맞아. 그래서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성원 씨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가까워지시길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우주소녀 쪼꼬미의 슈퍼 그럼요. 내 이름은 슈퍼 그럼요. 우주소녀 쪼꼬미의 슈퍼 그럼요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영수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월요일 아침이 조금 더 가뿐해지시라고 소건소건 두 분이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훈님. 저 드디어 사무실 자리 뽑기 했는데 명당 자리 잡았어요. 부장님 시야에서 벗어난 코너 자리. 2년 동안 부장님 눈앞에서 가시방석이었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가... 장명소 맛집이라던데. 아이고, 제자리 이름도 지어주시겠어요? 의자도 좋고요. 아, 저희 또 장명소 맛집이 겨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치, 겨텀. 겨울 텀블러, 겨텀. 그치, 겨텀. 부장님 시야에서. 와, 이거 어렵다. 어렵다. 오, 안디가 잘하잖아. 우선 저희가 다른 사연 만나보고. 네, 그거 생각나면. 생각을 하고, 네. 이따가 엔딩 때 하나씩. 오, 하나씩이야? 하나씩 다 추천을 해드리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오케이, 와, 어렵다. 대신 다음 사연도 여러분 다 집중해서 맞아야 돼요. 일단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네. 7812님이 저는 15년차 제빵사인데요. 빵을 안 좋아해요. 뭐야? 그냥 만드는 게 좋은데 아~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맛있는 빵 먹었을 때 느낌 좀 표현해 주세요. 아, 신기하네요. 야, 이분은 진짜 오, 프로다. 진짜? 네. 와, 얘 잠깐만 10분 백반 사는데 빵을 안 아이 진짜. 냄새가 하느라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 되게 부러울 거예요. 왜냐면 제빵사 분들은 만들다가 맛도 막 보다가 하면 탄수화물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속도 더부룩해지고 약간 살도 많이 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 맛있는 빵을 드셨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빵사분. 그렇죠. 나눠주는. 맞아요. 그런 기쁨 때문에. 저는 빵 먹었을 때 뭔가 빵은요 약간 밥 먹고 약간 살짝 입 심심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요. 이럴 때 저는 또 피자빵을 좋아하거든요. 아, 피자빵도 맛있죠. 감칠맛이 딱 나는 피자빵. 그렇죠. 처음에는 그 겉에 부분이 살짝 바삭한 그 부분이잖아요. 약간 그을려진. 그을려진 그 부분에다가 소세지 부분을 톡 떠가지고 한 입에 갖다 뭐 먹었을 때 오! 와, 빵이랑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 그럴 때 살짝 목이 마르다 그럴 때 마요네즈 부분을 앙! 또 물어먹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돼가지고 콜라보레이션. 부드럽게 싹 입안을 감싸는 거지. 그럼 감칠맛 나는 빵 맛이 나서 내 기분은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빵 같은 게 발효가 잘 발효된 빵들이 있고 발효를 안 되는 빵들이 있잖아요. 네. 발효가 잘 된 빵들은 먹으면 약간 찰지다고 해야 되나? 찰기가 있죠. 좀 있고 씹히는 맛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드한 빵들도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그런 발효가 안 된 빵들은 입안에서 되게 부드러워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일단 빵 냄새부터가 너무 좋잖아요. 냄새로 한번 먹고 또 씹는 맛으로 먹고 또 이 맛으로 한번 먹고 세 가지 맛으로 먹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군침이 도네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미 더 맛 표현을 너무 잘하셔서 그 하루에 그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든 다음에 그 빵을 그 본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먹는 표정 그 표정이 아마 가장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뿌듯함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기 다 미션 해결하셨어요? 저 생각나긴 했어요. 저도요. 네. 이 사람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안 되는데. 화환 49,000원 축하 금주화환 49,000원부터 화환 49,000원 배송비 포함 꼭 배달한 사구 플라워 1661 49,000원 사구 플라워 사구 플라워 기업 고객 환영.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 찾다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원투 언제까지 똑딱이만 하게 할 거야 쉽게 푸아해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누구나 골프를 쉽게 창업이 어려워? 창업 문의는 1666-1538 1666-153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그거 알아? 서울 사랑 상품권이 더 좋아진다며? 사용도 더 편해지고 혜택도 더 많아졌대. 근데 그동안 샀던 곳에서는 못 산다던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하지? 머니트리! 구매도 사용도 이젠 머니트리로! 머니 해도 머니트리 렛츠 고려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업 매출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라라 좋아라 반청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청물을 고려하라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구닌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쇼핑, 마트 검색, 여행 예약할 때 전 스마트폰으로 해요. 택시, 대리운전, 일자리 찾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요? 저희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해요. 쉽고 빠른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별도의 주선비도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으세요. 여보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네 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상우님의 네. 사연에 맞춰서 그 부장님 시야에서 벗어난 코너 자리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우리 언니부터 가볼까요? 네. 아 저는 네. 누구의 장면이 일단 잘, 가장 잘 맞는지 여러분의 투표를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곤란 무료. 다음 주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코노 씨. 뭐라고요? 부처님 코너 자리에서 노씨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노씨. 아, 노씨. 아. 원래 분노씨였습니다. 근데 코너가 들어갔길래 부코노씨로 했는데 분노씨가 날까요? 오, 괜찮다. 분노씨가 났나? 아니 부코노씨. 아 부코노씨. 이게 나왔어 보이잖아. 부코노씨. 부코노씨. 제가 러시아 온 줄 알았어요. 어, 그치 괜찮죠. 네. 부코노씨. 부코노씨. 안 보인다. 되게 좋다. 안, 아, 아, 내한테 안 보인다. 내한테 안 보인다. 내한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한테. 지금 인권씨가 팔짤 끼고 떨고 있습니다. 뭐? 바로 안녕하세요. 가시죠. 저 아직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아직도요? 웬 원디 한 번만 먼저 가죠. 네. 저는 좀 길어요. 어. 지금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근데. 네.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오케이. 네.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아.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네. 그 부석 부 대사짜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저 세상에 속세요. 네. 무슨 건지고. 되게 비슷하다. 잠시만 떠납니다.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이거. 오 좋다 좋다 네. 좋다. 안녕히 계세요 부장님. 자, 이건 씨 선택은 저는 어 왔어 왔어. 부업행. 부업행. 부업행? 부부. 부업행? 네. 부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부장님이 없어서 행복한 자리란 뜻으로. 아, 부업행. 오, 약간 부업행, 소확행에서 조금 아, 따라해봐서 좋네요. 부업행.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부코노 씨가 좀 1등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투표해. 이기는 사람 뭐 상품 있나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명예가. 네, 명예. 좋습니다. 역시 썬데이 마무리는 우리 두 분과 즐거움이 오래 남을 것 같은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도 너무 행복한 무커너스였습니다. 무커너스 갑자기 그까지 본인 어필하면 어떡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 네 오늘 전 다른 것보다 네. 또 이제 제가 아, 처음에 함께했던 우리 네. 작가님들 그리고 항상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분까지 아, 머리를 또 자르셨네요. 야. 제가 아~ 이렇게 또 아나운서는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비디오형이 네. 있고 네. 오디오형이 있어요. 네. 전 달라요. 어떻게죠? 정치형. 아~ 잘 보여야 돼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 열심히 하세요. 한수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저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들으면서 박수영 씨, 인권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는 Swiss Mar 꿈을 꾸듯 다가오는 환상의 Day and Night So far this moment 샤랄랄라 Singing my love 샤랄랄라 어린 날 꿈처럼 기억할게 I'll remember again 라라라라라라라라 Romantic Sunday Lady,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이 반쪽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판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찐빵 테트리스 찐빵 테트리스 찐빵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찐빵 테트리스 찐빵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찐빵 대단갈비잖아 가성비 밥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한 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한 갈비 대단한 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의 야식 추천 메뉴는 위도 보호해주고 변비에도 좋은 마로 만든 건강한 마 맛탕입니다. 먼저 마 500g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필러로 껍질을 제거하고요. 마탕하기 좋은 크기로 썰은 다음 찜기에 찝니다. 잘 익었는지는 젓가락으로 쑥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과류를 준비하는데요.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는 잘게 부수고 자시나 해바라기 씨 등도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이제 웍에 올리고당과 물 3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약불로 끓이면서 살짝 졸여주시고요. 어느 정도 졸아들면 견과류를 넣고 뒤적거리다가 불을 끄고 마를 넣어 섞으면 달달하면서도 건강한 야식 마 마탕이 완성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4.8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쳐버린 인사들 미리미리 스포하고 싶은 좋은 일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놓침주의 스포사연 먼저 놓침사연부터 소개합니다 배루나님, 완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같은 층 주민 6집이 모두 오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왁자지껄 지냈었는데 시국이 이런지라 모인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누가 문을 똑똑 하길래 봤더니 한 집에서 붕어빵을 사다가 집집마다 넣어주고 가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바로 옆집하고 인사도 잘 안 한다는데 이런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제가 군고구마를 사와서 돌려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이 추운 겨울날 너무나도 따뜻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층 주민 6집이 모두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이웃집이랑은 요새 한 집, 뭐 두 집 정도는 이해돼도 이렇게 모든 층, 모든 주민들이 다 친구인 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또 너무 훈훈하게 또 붕어빵을 또 붕세권에 사시나 봐요. 붕어빵을 사다가 또 집집마다 넣어주시고, 아 너무 훈훈하네요. 아, 또 우리 베루나 씨는 또 군고구마를, 아 이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안부를 또 알려주시면서 먹을 것도 걸어놔주실 것 같네요. 아, 이 우정 오래오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용민님, 회사에 출근해서 멍하니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기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지난 금요일이 입사 17주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10년차까지는 매년 입사일을 챙겨서 동기들끼리 축하 메시지도 주고받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진 입사일이지만 동기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아, 잘 살고 있지? 17년 동안 고생 많았다. 올해도 힘내서 1년 잘 버텨보자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동기분께서 17년 입사 17주년 축하드린다고 또 문자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10년차까지라도 또 동기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서로 보냈다는 것도 솔직히 놀랍거든요. 근데 또 17년차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동기분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네요. 큰 의미가 없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매년이 정말 의미가 뜻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이 아닐까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용민 씨의 동기분들 잘 살고 계시죠? 모든 분들 다 17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화이팅! 양슬기님,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전남 광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 시국 때문에 출산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엄마와 통화를 하지만 엄마가 되는 길은 너무나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서울에 혼자 계실 엄마 생각에 김장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김치 잘 받았다고, 고생했다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고생했다는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늘 희생으로 아낌없이 100% 주셨으면서도 미안하다는 엄마의 문자에 이 밤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지네요. 엄마,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항상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해도 해준 게 없는 것 같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도 너무너무 울컥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나중에 커서 한 아이 어떤 엄마가 되면은 저는 저희 엄마처럼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절대 못할 것 같고, 저희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양슬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슬기 씨도 그 중에 어머니시잖아요. 그 슬기 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놓침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사이언티 그리고 이문서의 눈, 그리고 이승윤의 언덕나무.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 내 가장 좋았던 날 한켠이 아렸던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 가는 그늘이었구만. 저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네. 미워할 수 없는 너의 이름이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루 너에게 지어 살 것 같아서 두려워. 내게 기대고 싶어. 마주타면 쓰러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네.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사이언티 그리고 이문세의 눈 그리고 이승윤의 언덕나무 듣고 왔습니다. 노침주의 스포사연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포사연 소개해볼게요. 김효주님, 친구랑 이맘때쯤 스키장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밤에 밖으로 나가니 온통 암흑이더라고요. 그때 하늘에서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빛났습니다. 바로 카메라 꺼내와서 우리 열심히 찍어봤는데 하나도 안 담겨서 친구랑 눈밭에 드러누워 눈으로만 열심히 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별똥별도 봐서 부자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별똥별님이 언제 이뤄주실까요? 완디도 별본 기억도 공유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스키장에 간지 정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약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별들이 정말 잘 보이잖아요. 옛날에 저는 천문대 가서 별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그때 가서 별을 봤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정말 꼬불꼬불 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서 별을 봤었었는데 너무 예뻤었고, 별똥별은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글이 오늘 별똥별 몇 시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다려서 봤는데 저는 놓쳐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송원은 빌려고 제기를 타고 있었는데 못 봐서 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효주씨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효주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최근혜님, 코로나와 출산으로 인해 2년 이상 일을 쉬게 되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나이도 나이고 오래 쉬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도 힘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근혜 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시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2년 정도 쉬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다시 복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실까요? 저는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출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출산하신 모든 어머님들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정말 멋진 여성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최근에님 앞으로도 힘내시고 좋은 일들로 가득한 2022년도가 되실 겁니다. 육아도 화이팅, 일도 화이팅! 이보영님, 완디 얼마 전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프로그램 보셨나요? 시청하는 내내 제 인생의 절반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영화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한 부분을 오랫동안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완디도 저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우리의 20주년이 벌써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그때도 레드벨 웬디 그리고 완디로 함께 기념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인생의 한 부분을 오랫동안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희 선배님들만 봐도 10주년, 20주년 뭐 이렇게만 봐도 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레드벨벳 웬디로서도 20주년 갈 거고요. 그리고 완디로서는 일단은 지금 아직 1년도 안 돼서 20주년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일단 제 목표가 있어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1년 가면은 그때 제가 20주년 얘기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이번 주 놓침주의 스포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모두가 기다려온 축제, 두 배 더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삼성전자 세일페스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스포크와 QLED부터 갤럭시까지 웨딩, 이사, 여행 등 제휴사 혜택도 풍성하게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세패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바삭 팝콘 그래놀라와 하나로 뭉쳐서 즐겨요. 고소한 맛도 건강한 맛도 언제나 즐거운 이 만남 팝콘 그래놀라. 팝콘 품은 그래놀라. 포스트 팝콘 그래놀라.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문화 쇼핑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오픈. 문의 02-921-8800 현대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지우야, 우동 먹자. 곰보리 끝내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한테 배웠지. 올겨울도 생생우동 하세요.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골뱅이. 중기수수료가 무료라고요? 그럼요.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 집 내놓을 땐 무료, 구할 땐 반값.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다 다윈중개. 상한 효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다윈중개. 조강기차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놓친 사연들 혹은 스포하고 싶은 다음 주 일들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수 홈페이지나 샵1077 짧은자 50원, 기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웬디 영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주와 함께 Today was one day. 안녕 BYE. Nega opneun jareuneun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빛나를 감싸고 무뎌진 마음을 꼭 붙잡았던 나는 오늘도 이렇게 그대라는 시간은 날 그림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낮은 구름같이 무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차가운